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영쪽 조선인민군 차안건 85돌세 즈음하여 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 쥐리놉스키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대는 나라의 영토와 령해, 령공의 완종과 공고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조선인민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부에 충실하고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조선인민군은 호전광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에도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노력적 전치물을 수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고도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실 것을 축원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조선 땅 위에 평화로운 하늘이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